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개방 전쟁 승리 68세 즈음에서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25일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